못하고 아픈 채 살아 떠나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사랑했었던 흔적이라고 바보처럼 그 말을 믿어요. 그만 견뎌내자 다짐해놓고 빼내지도 못한 채 매일 널 알아. 사랑헤어져도 가슴에 살아 애써 지워내도 다시 또 자라. 사랑해요.